찬송의 아침 시현미 집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뉴스에서 사이클론이 온다는 소식이 제법 요란하게 있어서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 것인지 간 것인지 모르게 그냥 지나쳐 버렸네요. 온 거예요? 왔어요? 지나갔는데? 짧게 나누는 저희 부부의 대화입니다. 무슨 주부가 일기예보와 날씨에 그렇게 민감하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밖에서 일하는 가족이 있다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닌 마치 내일보다 더 마음이 쓰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서로의 형편을 조금씩만 이해해주면서 살아간다면 정말 편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슨 편리한 전자기기를 가졌다고 해서 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삶이 정말 편한 세상이겠지요. 오늘도 그러한 생활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침을 여는 찬양은 사랑의 나눔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축복송. 크신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축복합니다. 있는 곳에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